쌓여가듯 사랑 그렇게 저물어가고 돌아선 그때 그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보고 싶어라. 머릿결 쓰다듬어 지나가는 바람처럼 세월 차츰차츰 사위여 감추어 지내.